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만 35세 미만의 미취업자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컬러테라피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양해라 상담심리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국제관 250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학기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제대 후 복학생, 재학생 중 전입 미신고자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예비군 연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흡입형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자국 제약사인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비강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1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며 보건당국은 오로지 응급 상황에서만 해당 백신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전날 세계 최초로 흡입형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가운데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까지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전은 총 199건으로 89,185가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복구율은 80%가 넘은 상황입니다. 한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학교가 하루 동안 휴업하거나 전격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합니다. 항공과 숙박만 예약하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여행업계는 사실상 자유여행이 허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인터파크 등 여행사들은 일본에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엔화 약세에 따라 일본의 물가가 저렴해진 만큼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